Everybody talking like I'm dreaming. 현실이 대화됐어. 이쯤 되면 내 말이냐. 말만 하면 이루어지니까. I got a chopper gun and world was turning south the gutter. Burn it all down, we fuck go. Don't get out the way, we're seven blockers. 빨라지는 발걸음 다 끌어 다 놓는 사르르 판 한반도를 봐 판도를 바꿔. We never broke again, 난 숨겨 go get. No cap. 제부터 늘 우리 따라 걷고 왔던 길을 걸어 다시 힘이 던져져서 모든 걸 다 준다고 해. 모두 준다고 해. 헛되지 않게 보여줄게. Like a dream. What I said. Boom. Go tell them I kill this shit, man. 나가라 구하라 그래줘 남들에게 발빠르게 딴판이 판가름 된 순간 빠르게. Yeah, 덧들이 밀어 느낌대로 턱들이 걸멋들 두리번 두리번 걸리지 우리끼리 볼달라 get low where they get sick. Go go. 터질 듯한 내 심장은 on fire. 높은 타겟은 더 taking me on fire. 모든 저항들을 뚫고 다른 world. 그 서글관통의 뜻들을 I'm a giant. 내 눈 따라 follow my lead. 꿈꿔왔던 길을 걸어 다시 힘이 던져져서 모든 걸 다 준다고 해. 모두 준다고 해. 헛되지 않게 보여줄게. Like a truth. What I said.